아유, 아유, 힘들다. 아유. 내가 가는 길이 맞다 틀리다 판단하기보다 내가 원하고 즐길 수 있는 길을 걸어가 엄난한 내걸 위해 내게 주어진 약은 나 자신뿐인 걸 알게 날 믿고 의지해 go, go. 착각 속에 있는 건지 아냐 no. 그냥 환상 속에 빠진 것만 같아 꿈속에서 굳은 사람들을 만나 time to go 이제 항해를 시작하려 해 플라시보 yeah. 효과 실화 무효능 없는 말 하나에 속아 자신 없는 동안 꾸준히 또 속아 주는 책들이 기억으로 찾아와 영감이 마려 내가 보는 대로 또 보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대로 강도하고 싶은 대로 hey. 부정적인 필터를 벗겨내서 성취감으로 바꿔 믿음은 없던 것도 생기게 하더라고 trust myself Cause later when I become addicted to life 아플 때 먹었던 약은 사실 효과 없지만 날 위로 Restless, regretting life choices I neck your drag every done like I always feel hopeless But again I'm not the kind of fool in devil's hands Gotta drive my rusty chains, this is where I stand This is my life, my time won't stop Thank God I'm back alive Resurrected with the right mind, believe in myself All times we gon' make it Proud of ourselves, we will never break into many eyes 상처마저 낫게 해줄 긍정적인 믿음 이 속아 내게 작용하는 플라시보 솔직히 말해 부정적여 필요 없지 나 자신을 믿어 잡 생각 따위 버리고 가스복을 어시던 꿈을 시도한 게 단 한 계단씩 올라가 미동한 눈 꿈을 향한 믿음 남들 다 부러워하는 내 작업물이 양은 할 수 있단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 Later when I become addicted to life 아플 때 먹었던 약은 사실 효과 없지만 날 위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반찬 팀아